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베트남에서 진행된 제18차 공산당 노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회기간 캐나다 공산당 총비서, 벨라루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남아프리카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요르단 공산당 총비서, 이라크 공산당 대외관계부장, 이스라엘 공산당 총비서, 노르웨이 공산당 국제비서, 에스파냐 인민공산당 국제소기국 성원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